경애하는 최고령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를 태양절의 즈음에서 이란 하디안 출판사에서 20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